거리를 걸어도 행복한 순간들 옷 한 벌 못해준 하지만 가슴은 변한 게 없었다. 사랑은 끝이 나고 나 혼자 남았는데 가는 너를 붙잡지 못하고 남자 나서 울지 못해 미치도록 너를 사랑해 내 심장이 멈춰 서 있다 너 없는 세상은 모든 게 부질없어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 남자라는 자존심도 내 심장이